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2돌세 즈음에서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연회는 5일에 제스코 공산당 21주황연회는 8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